이번 겨울엔 정말 눈이 많이 오네요. 내일도 눈이 올까요? 아니요. 눈은 오지 않는데 날씨가 많이 추울 거라고 해요. 그럼 눈이 얼어서 길이 미끄럽겠네요. 네. 내일 출근할 때는 조심해야겠어요.